많은 사람 찾아 떠나는 한줄기 바람들이 끝없는 방랑 속에도 끝없는 고독 속에도 나는 사람 찾아 한줄기 바람 되어 떠나리. 새가 되어 나르리 높이 높이 날아서 시련 속에도 끝없는 미련 속에도 나는 사랑 찾는 한 줄기 바람 되어 떠나리.